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브라질 독립 198세 즈음에서 브라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미셀 엘리아스 데메로 룰리아에게 7일 축전을 보내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